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훈장이 러시아 국가회의 로조 친선 의원단 단장인 러시아 연방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서에게 수여되었습니다. 수여식이 28일 평양의 만수대 의사당에서 있었습니다. 수여식에는 관계 부문 일꾼들과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러시아 및 독립국가협동체나라 정당연합대표단 성원들,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조 러시아 특명전권 대사, 대사관 성원들이 참가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전달된 다음 조선노동당과 러시아 연방공산당 사이의 친선관계 발전에 기여한 러시아 국가회의 로조 친선의원단 단장인 까즈베크 따이사예브 러시아 연방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서에게 친선훈장 제2급이 수여됐습니다.